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광명성조를 맞으며 주조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13일 외교단을 대표하여 팜비에퉁 옛남 사회주의 공화국 특명전권 대사가 리용호 외무상에게 전달했습니다.